무슨 사전에 뭐 얘기가 있었나? 네? 많았죠. 많았어요? 네. 야,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등장한 김제동. 네. 예. 아, 숨이 차가지고요. 예. 조금 전에 예.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기찬 씨 그 노래 들으면서 네. 이 사람이 뭐 옛날에 췄던 춤이라고 하면서 막 다 보여줬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줘요, 한번. 네? 아니, 이거 원래 춤이라는 거는, 예, 네, 이렇게 춤이라는 거는 원래 음악이 있고, 아니요, 리듬이 있고, 그래야지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제가 네. 비트박스로 어설프게 나와. 자, 할 테니까 김미동 씨가 춤을 춰주세요. 왜 그러세요? 몰라, 또. 그냥 해. 자, 갑시다. 아니. 자. 그러면, 아니, 이건, 잠깐만. 어차피 이거 편집이니까. 그러면 일단 설득력 있게 하려면. 설득력 있게? 아, 일단, 그러면. 계속, 그,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고. 1970년대. 네.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그, 예. 80년대 초반에 토끼춤부터. 토끼춤. 춤의 변천사를 보여드려.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교통순경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갑시다. 자, 리플 달아주세요. 예, 자,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리플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 리플 게시판에서 많은 네. 그 시청자분들이 운영자가 올린 사연을 찾을 수가 없다. 네. 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평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영자가 올린 글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운영자가 네.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순식간에 리플이 몇천 개가 달리고 네. 그리고 그 운영자 글 말고도 자기 혼자서 그냥 주제 만들어서 그 글에 리플 쭉 다 다시고 그냥 주제가 수백 개가 돼요. 어. 그러니까 운영자의 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 그리고 그 리플 게시판에 12시간 정도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서로 알아봐요. 지금 계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분 나가셨나요? 그러면 서로 연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글도 있어요. 저 밥 먹고 올게요. 여기 잘 지켜주세요. 그러면 밑에 리플이 쭉 달려요. 반찬은 뭐 드실 건데요? 뭐 이렇게 쫙 다들 그런 글에까지 리플이 쫙 다 달려요. 무조건 다 달고 그다음에 뭐 잠깐만요. 이불 개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불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쭉 다 달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페인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스스로를 자기들을 리플 페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카페를 만들었어요. 항상 리플 만드는 네, 리플에 미친 사람들 모임 카페. 그래서 예. 카페 제목이 이제 리플라이. 그래서 딱 카페 그 대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 방청권을 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리플 게시판을 네. 이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수리를 해가지고 예. 한 가지 주제에만 리플을 달 수 있도록. 그래서 리플 게시판을 그 실험한다고 오늘 우리 운영자가 예. 리플 게시판을 보수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 리플이 1200건이 달렸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뭐 새롭게 하실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글에만 리플이 쫙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에는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놀라운 야, 분들입니다. 정말 네. 리플 페인이란 말이 맞네. 그럼요. 자, 그러면 네. 리플해 주세요. 네. 네, 사연 보내주신 네. 분 사연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멋있어요. 작성자 박준규. 네. 전 올해 25살이 되는 대학생인데요. 술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인가 뭔가 어쨌든 그게 없어서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갛다 못해 거의 검어집니다. 흑흑. 저도 가끔 술을 먹고 싶지만 몸에서 받지를 않아요. 술을 먹으면 곧바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술을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데 전 어쩌죠? 네,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진짜 웃겨요. 진짜. 말 들었어요. 네. 제가. 네. 제가 어렸을 때 아유, 술 먹기 싫은데 뭐 가서 먹어야 되고 아, 미치겠어요. 그럼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야. 아마 이 얘기가 전 너무 싫었거든요. 뭐가 그런 건데 왜 내가 먹지 못하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이분 분명히 지금 고민이 클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또 우리가 다들 술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권하죠. 계속 권하고 네. 한잔 해라. 네. 건배 뭐 한자어로 말을 건자 잔배자다. 네. 잔을 말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헤아리고 네. 계속 헤아려요. 몇 잔 마시는지. 네. 그래서 제일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건배 이렇게 쫙 쳐다봐서 네. 그걸 못 이겨서 쫙 마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난 한잔 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밉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정성훈 씨입니다. 안주바를 세우세요. 웬만큼 세우면 술자리에 안 데리고 갑니다. 이거 괜찮은 방법. 그렇죠. 저도 안주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유 보통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진짜로. 네. 네 안주를 술을 못 먹으니까 안주만 먹게 되고 그리고 그 탄산음료만 시켜서 그것만 먹고 나중에 배부르고 막 아침에는 얼굴 이렇게 붓고 속 쓰리고 탄산음료 하도 먹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이제 자꾸 화장실을 술을 먹으면 화장실을 들락날락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그렇게 리플을 달아주셨네. 그럼 아예 화장실에서 술을 드시죠. 아이디 김재동창이라는 분이 글을 달아주셨네. 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작성자 노술. 노술. 예. 노술. 저도 사회생활 8년 차입니다. 하지만 술을 안 먹는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예.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죠. 예. 사회생활 8년 차인데 네. 술을 안 먹는 건 자신의 의지니까 그렇게 의지대로 살아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네. 그다음 네 번째 리플입니다. 작성자가 그 변비걸이라는 분이 작성자 이름 변비걸이에요. 네. 술을 드시고 꼬장을 부리세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건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다 하시면서 횡단보도 바닥을 기시던가. 네, 그런 분들 이제 아니면 발로 귀 뒤를 긁으세요. 발로 귀 뒤를 이렇게 강아지 흉내를 내면서 그렇죠. 발로 귀 뒤를 긁으세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택시 잡고 미국 가자고 하세요. 그러면 절대 술 안 권해요. 이야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끼면 야, 그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택시 딱 잡고 네. 아메리카. 이것도 굉장히 야 이거 환상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건 좀 예 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네요. 네, 구체적인 방법이 또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술을 잘 못 드시니까. 네. 근데 보통 술을 맥주 한 두 병 정도만 드시면 주무시거든요. 진짜로 그대로 탁 쓰러져 주무세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전 소주 네 병을 모두 계속 말짱하고요. 한 병 더 먹어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서 그렇죠. 네. 네, 또 있어요? 네, 네. 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로 가지고 온 건데요. 네. 굉장히 진지하게 달아주신 분인데 양동년이라는 분이 술에 취하는 이유는 에틸알코올이라는 성분 때문이며 쉽게 취하지 않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알코올을 산화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켜버리는 기능이 왕성하므로 혈액 중에 남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간장이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냥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혹시 모를까봐.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간장 기능을 강화해라.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네. 저 사연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렇게 봤지만,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술 못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너무 권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좋지만 너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술 문화를 조금 자연스럽게 좀 그러니까 먹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먹고 아니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예, 서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을 구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네. 술을 즐길 줄 아는 문화가 됐으면 즐겨야죠. 좋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왜요? 좀 즐겨요 이제 좀. 이분은 술을 진짜 즐기면서 먹는 게 아니고 김재동 씨는 그냥 뭔가 막 고뇌 내가 온 고민을 술로 마셔버리리라 너무 그렇게 먹으니까 사람이 이중형이 되잖아요. 하여튼 즐기면서 편안하게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술을 즐기면서 네. 편하게 갑시다. 주정뱅이 감사합니다. 김재동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